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해? 엄마, 무서워. 최근에 개봉한 영화 판도라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아이들 생각이 나서 더 눈물이 났어요. 영화 판도라는 원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재난 영화인데요. 우리에게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에 너무나 무섭더군요. 먼저 본 다른 분들이 영화 보는 동안 계속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재난 영화를 보고 그리 울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손수건도 없이 갔는데요. 정말 처음부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전 사고에 대한 자각뿐 아니라 영화의 배경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 닮아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국민의 무지와 정부의 무능이 어떤 일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 소름 끼치게 실감되어서겠죠. 이제 우리들이 맞는 새 봄에는 많은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겨울을 어찌 보내느냐에 따라 어떻게 시작될지가 결정되겠죠. 이제껏 잘 몰라서 혹은 잊어버려서 혹은 귀찮아서 지나쳤던 우리 주변의 일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겠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지만 또 금방 잊게 되잖아요. 나만 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잘 사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조금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매의 눈으로 내 주변의 일은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준 윤종신의 그래도 크리스마스 첫 곡으로 듣고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여기는 구로 FM, 저는 천천히 읽다의 핑카나입니다. 모자란 세월 속에서 내리는 하얀 눈 진실만큼은 덮지 말아줘. 오늘도 한 구절 책을 보다. 사랑을 기억한다. 김수우.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가. 내 몸속 백혈구들은 고등어 한 토막에 일으켰던 네 살적 알레르기를, 꽃밥 짓다 사금파리에 긁힌 손끝 비린내를, 44개의 봄을 먹고 44개의 겨울을 낳은 숲, 그 잎새 그늘을 침입한 비린내에 돌짝 가슴 온통 가렵구나. 살아있는가, 견딜만한가, 내 사랑, 다시 누군가 라는 혁명을 꿈꾸라. 제 그림자 다 크도록 흔들리기만 한 눈빛들, 놓쳐버리거나 놓아버린 이름들, 내 몸속 덧살창이 되었으니 표시 없이 기억나는 멍울들, 기억 없이 표시나는 흠집들, 44그루 포플러를 낳았으니 그 바람소리에 온 하늘이 지독히 가렵구나. 그래, 많이 여위지는 않았는가, 내 사랑, 다시 어딘가 라는 혁명을 꿈꾸라. 김수우 시인의 사랑을 기억한다 입니다. 44개의 봄을 먹고 44개의 겨울을 낳은 이 즈음에도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남아있을까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데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친구에 대한 사랑보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에 우리는 더 인색하지 않은가요? 이 겨울 다시 누군가, 다시 어딘가 있을 내 사랑을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이 시를 골라봤어요. 가슴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두 번째 곡은 이소라 이문세의 잊지 말기로 해입니다. 스쳐가고 난 그대의 가슴 안에 빗물되어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그대 추억만 남아 오늘은 데미안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데미안도 오늘 방송으로 반을 지나가게 되었네요. 오늘은 꽤 길게 내용이 이어질 텐데요.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들려드리고 중간에 노래도 전곡 넣으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을 듣고 데미안을 읽고 싶어졌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듣는 분은 몇 분 안 되겠지만 제 방송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드셨다니 보람을 느꼈죠. 다만 노래를 좀 더 넣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방송을 듣고 피드백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게요. 덕분에 방송이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적당한 길이에서 끊어 들으셔도 좋겠죠. 저는 주로 집안일을 하면서 방송을 들어요. 팟캐스트에서 구로 FM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매 방송마다 검색해서 듣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듣던 곳에서 이어듣기도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원하는 부분만 듣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라디오의 장점이잖아요. 이제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 데미안 네 번째 읽기 시작할게요. 칸카나가 읽어주는 데미안. 베아트리체.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방학이 끝날 무렵 성 모모시로 갔다. 두 분 부모님이 나와 함께 와서 온갖 세심함을 기울여 나를 김나지움 선생님이 관리하는 남학생 기숙사에 넣어주었다. 그리하여 나를 대체 어떤 것들 속으로 밀어넣었는지 알았더라면 부모님은 놀라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내가 좋은 아들이자 쓸만한 시민이 될지 아니면 내 천성이 다른 길로 밀려갈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아버지의 집과 정신의 그늘 아래서 행복해 보려는 나의 마지막 시도는 아주 오래 지속되었고 이따금 거의 성공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견진례 이후의 방학 동안 처음으로 느낀 묘한 공허와 고독은 뒷날 이러한 공허와 이렇게 옅은 공기를 얼마나 더 많이 맛보았던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고향과의 이별은 이상할 정도로 쉬웠다. 그다지 슬프지 않아서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누이들은 끝도 없이 우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깜짝 놀랐다. 전에는 늘 감정이 풍부한 아이였고 근본적으로 상당히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는 딴판이었다. 바깥 세상에는 완전히 무심한 태도로 며칠이고 오로지 내면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곳 내면의 지하에서 흐르는 금지된 어두운 강물에만 귀를 열었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아주 빨리 자라서 키만 훌쩍 크고 바싹 야윈 풋내기 꼴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사랑스러움은 내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 자신도 이런 꼴로는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없으리라고 느끼면서 스스로도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막스 데미안을 향한 크나큰 그리움을 자주 느꼈다. 하지만 드물지 않게 그를 미워도 했고 이제 내가 추한 병처럼 짊어진 삶의 빈곤함도 그의 탓으로 돌렸다. 나는 처음에 우리 기숙사에서 인기를 끌지도 주목을 받지도 못했다. 애들은 처음에 나를 놀리다가 곧 내게서 떨어지더니 나를 말수가 적은 애 불쾌한 괴짜로 여겼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짐짓 과장을 섞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겉으로는 늘 세계에 대한 가장 남자다운 경멸로 보이는 고독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마음을 갉아먹는 우스와 절망의 발작에 남몰래 자주 시달렸다. 학교에서는 고향에서 쌓은 지식을 써먹어야 했다. 수업은 이전 학교에 비해 진도가 약간 뒤져 있었고 나는 동갑내기들을 아이들로 여겨 약간 경멸하는 버릇이 생겼다. 한 해가 넘도록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첫 방학을 맞아 고향집을 방문한 일도 그 어떤 새로운 울림을 가져오지 못했고 나는 기꺼이 다시 집을 떠났다. 11월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나는 날씨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짧은 산책을 하곤 했다. 그런 산책에서 일종의 환희를 느꼈다. 우수, 세계 경멸, 자기 경멸로 가득 찬 환희였다. 어느 날 저녁 안개가 축축하게 낀 어스름 저녁에 그렇게 도시 주변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공원의 텅 빈 너른 가로수길이 나더러 오라고 부르는 듯 했다. 길에는 낙엽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다. 나는 울적한 쾌감에 젖어 낙엽을 발로 헤집었다. 축축하고 쓰디쓴 냄새가 났다. 멀리 있는 나무들은 유령처럼 커다란 모습으로 안개 속에 어슴푸레 서 있었다. 가로수길 끝에서 우물쭈물 멈춰서서 나는 검은 나뭇잎을 들여다보며 풍화와 사멸의 축축한 향기를 탐욕스레 들이마셨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 향기에 화답하고 그것을 환영했다. 아, 삶은 얼마나 김빠진 맛인가. 옆길에서 누군가 외투깃을 바람에 날리며 이쪽으로 걸어왔다. 내가 계속 가려는데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안녕, 싱클레어. 그가 다가왔다. 우리 기숙사에서 나이가 가장 위인 알폰스 베크였다. 나는 그를 보면 늘 좋았고 그에게 어떤 유감도 없었다. 다만 그가 다른 아이들한테 하듯이 나한테도 빈정거리며 삼촌처럼 구는 것만 빼면 그랬다. 그는 곰처럼 힘이 세다고 알려졌는데 우리 기숙사 선생님을 슬리퍼 발로 짓눌렀다고 한다. 김나지움에 떠도는 수많은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대체 여기서 뭐하니? 그는 더 큰 아이들이 이따금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면 쓰는 말투로 상냥하게 말했다. 어디 내기라도 할까? 너 시를 짓고 있었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퉁명스레 부인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나와 나란히 걸으면서 내게는 전혀 낯선 방식으로 수다를 떨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싱클레어. 사람이 이렇게 저녁 때 안개 속을 거닐면 가을 생각에 젖어서 말이지. 그럼 시를 짓기도 하는 거지. 나도 알아. 물론 죽어가는 자연에 대해서지. 또 자연을 닮은 잃어버린 청춘에 대해서도. 하인리 하인네를 봐. 난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내가 항의했다. 그야 좋도록.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포도주 한 잔이나 뭐 그런 게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는 게 좋지. 나하고 함께 갈래? 난 마침 혼자니까. 싫어? 난 뭐 내가 모범생이 되겠다면 널 꼬시는 놈이 되긴 싫어. 곧이어 우리는 교회의 작은 주점에 앉아 수상쩍은 포도주를 마시며 두툼한 잔을 부딪혔다.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일이었다. 포도주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금세 말이 몹시 많아졌다. 마치 내 안에 창문이 열려 세상이 안으로 들어온 듯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끔찍이 오래 나는 영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가. 나는 별의별 소리를 짓거렸고 그러는 와중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꽤 멋들어지게 떠들어댔다. 베크는 흐뭇하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준 것이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나를 굉장한 녀석이라 불렀다. 나는 환희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이야기하고 속을 털어놓고 싶은 막혔던 욕구를 실컷 분출하고 나이가 위인 사람한테 제법 인정받고 대접받는 데서 오는 환희였다. 그가 나를 천재적인 녀석이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은 달콤하고 강렬한 포도주처럼 내 영혼으로 흘러들어왔다. 세상은 새로운 색깔로 불타오르고 100가지 무모한 원천에서 생각들이 흘러나오고 정신과 불꽃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님들이나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우리가 서로를 기가 막히게 잘 이해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스 사람들과 이교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또 베크는 어떻게든 사랑에 얽힌 모험을 고백하려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 점에서 나는 털어놓을 게 없었다. 아무 경험도 없으니 이야기할 거리도 없었다. 그동안 속으로 느끼고 꾸며내고 공상했던 것들이 내면에서 불타올랐지만 포도주를 통해서도 그것은 밖으로 나와 말로 전달되지 못했다. 여자에 대해서는 베크가 훨씬 더 잘 알았고 나는 그런 이야기에 열렬히 귀를 열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절대로 있을 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일이 평범한 현실이 되고 자명한 일로 보였다. 알폰스 베크는 18쯤에 벌써 여러 경험을 한 것이다. 그런 경험들 중에는 소녀들과 얽힌 것들도 있었다. 소녀들은 상냥하고 정중한 태도와 아첨만을 바라는데 그거야 뭐 썩 괜찮은 일이긴 하지만 진짜 베기는 아니다. 성숙한 여자들한테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책과 연필 등을 파는 가게를 하는 야겔트 부인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녀의 카운터 뒤에선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런 거야 책에는 안 나오는 일이다. 나는 깊이 매혹되어 몽롱하니 앉아 있었다. 물론 나는 야겔트 부인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어쨌든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였다. 거기에서는 적어도 나이가 좀 더 든 아이들한테는 내가 꿈도 꾸어보지 못할 샘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거기에 물론 거짓 울림도 있었고 모든 것에서 내가 사랑이라면 그러하리라 생각했던 맛보다 더 하찮고도 일상적인 맛이 났다. 아무튼 그게 현실이고 삶이며 모험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자명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살짝 가라앉았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나는 이제 더는 천재적인 어린 사나이가 아니라 그냥 어른의 말을 경청하는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벌써 오래전부터 내 삶을 이루고 있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멋졌고 낙원과 같았다. 그 밖에도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술집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나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차츰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어쨌든 거기서 정신을, 혁명을 맛보았다. 그날 저녁을 아주 또렷이 기억한다. 우리 두 사람이 늦은 시간에 흐릿하게 타오르는 가스등을 지나 차갑고 축축한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어섰을 때 나는 처음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고 오히려 지극히 고통스러웠지만 거기엔 무언가가 있었다. 어떤 매력, 어떤 달콤함이 있었고 궐기와 도취, 삶과 정신이 있었다. 베크는 나더러 새파란 애송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씩씩하게 나를 보살폈다. 그는 나를 반쯤은 업어서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열린 복도 창문 너머로 나를 밀어놓고 자기도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었다. 아주 잠깐 죽은 듯이 잠을 잔 후 통증과 함께 깨어나면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보니 나는 낮에 입었던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였고 바닥에는 옷가지와 신발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다. 담배 냄새와 토한 냄새, 두통과 구토와 미칠 듯한 갈증 사이로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나타났다.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들과 정원이 보이고 고요한 고향집에 내 침실이 보이고 학교와 시장이 보이고 데미안과 견질레 수업시간들이 보였다. 모든 것이 밝았고 모든 것이 광채로 둘러싸였고 모든 것이 훌륭하고 신적이고 순수했다. 이 모든 것이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것이고 나를 기다리던 것이지만 이제 이 순간 이토록 추락하고 저주받은 이 순간부터는 더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밀어내면서 역겨운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모든 사랑스럽고도 내적인 것, 가장 멀고도 가장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정원으로 되돌아가 부모님 곁에서 겪은 것들, 어머니의 모든 키스, 모든 크리스마스, 고향에서 맞은 모든 경건하고 밝은 일요일 아침, 정원의 모든 꽃, 그 모든 것이 황폐해졌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발로 짓밟은 것이다. 이제 형리가 나타나 나를 포박해 인간 쓰레기이며 성전의 파괴자인 나를 교수대로 끌어간다면 나는 동의할 것이고 기꺼이 따라갈 것이며 그것이 훌륭하고 올바른 일이라 여길 것이다. 나의 내면은 이런 모습이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세상을 비웃던 나. 정신은 오만하며 데미안의 생각을 함께 나누던 나. 내 모습은 이랬다. 인간 쓰레기이자 불결한 놈, 취하고 더러운, 역겹고도 비열한, 끔찍한 충동에 사로잡힌 상스러운 짐승.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온갖 순수함, 광채와 사랑스러운 애정이 넘치던 정원에서 온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들을 사랑하던 내가, 역겨움과 분노를 품고 나 자신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이따금 우둔하게 터져나오는 웃음, 그게 나였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증을 느끼는 일은 거의 쾌감에 가까웠다. 나는 그토록 오래 눈이 멀어 무감각하게 여기까지 기어왔고 내 마음은 그토록 오래 침묵한 채 빈곤해져서 구석에 틀어박혀 있었기에 지금 이런 자기고발, 이런 두려움, 영혼의 이런 아주 끔찍한 감정조차 환영이었다. 어쨌든 이것은 감정이었고 불꽃이 일어났으며 심장도 움찔거렸다. 나는 이런 비참의 한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해방과 봄 같은 것을 느꼈다. 그 사이 겉으로만 보면 나는 착실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처음으로 술에 취한 일이 곧 더는 처음이 아니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는 술집을 찾아다니며 법석을 떠는 아이들도 꽤 있었다. 나는 거기 어울리는 아이들 가운데 가장 어린 축에 들었다. 머지않아 나는 그럭저럭 받아들여진 꼬마가 아니라 주동자가 되고 스타가 되었으며 유명하고 대담한 술꾼이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완전히 어두운 세계, 악마에게 속하게 되었고 이 세계에서 소문난 녀석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자기 파괴적인 방종함 속에서 살았다. 동료들 사이에서 주동자이며 끝내주는 녀석으로 무지하게 단호하고도 재치 있는 놈으로 통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으로 가득 찬 두려워하는 영혼이 팔랑거렸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술집을 나서다가 길거리에서 말끔히 빗은 머리와 일요일에 옷차림을 한 밝고도 즐거운 모습의 아이들의 노는 광경을 보고는 눈물이 핑 돌았던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리고 하잘것없는 술집의 더러운 탁자에서 맥주통에 빠져있는 사이로 대담한 신랄함으로 친구들을 즐겁게 만들고 자주 놀라 자빠지게도 만드는 동안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비웃는 모든 것에 대해 경외심을 품었고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내 영혼, 내 과거, 내 어머니, 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내가 동료들과 한 번도 한통속이 되지 못했던 것, 그들 사이에서 홀로 고독하게 남았고 그래서 그토록 괴로웠던 것,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술집의 영웅이었고 가장 거친 자들도 마음에 들어하는 조롱꾼이었다. 나는 재치를 보여주었고 선생님들이나 학교, 부모, 교회 등에 대한 말이나 생각에서 용기를 보여주었다. 나는 음담패설을도 견뎠고 스스로 한마디 보태기도 했지만 동료들이 여자들을 찾아갈 때면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다. 사랑에 대한 불타는 동경을 지닌 채 희망 없는 동경을 품은 채 홀로 남았다. 내가 떠드는 소리대로라면 나는 극히 뻔뻔스럽게 쾌락을 누리는 인간이어야 했을 테지만 나만큼 쉽게 상처 입고 수줍어하는 사람도 없었다. 예쁘고 깨끗한 밝고도 단아한 젊은 양갓집 아가씨가 내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들은 내게 경이롭고도 순수한 꿈이었다. 내게는 닿지 않는 천배나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었다. 한동안 나는 야겔트 부인의 공책 가게에도 갈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알폰스 베크가 그녀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졌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모임에서 내내 고독하고 나 자신이 다른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들에게서 더욱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허풍을 치는 일이 당시 정말로 내게 기쁨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술을 마시는 일도 매번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버릇이 되지는 못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강제 같았다. 그것 말고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 오래 혼자 있기가 두려웠고 항상 내 마음을 끄는 수많은 부드럽고 부끄러운 내적인 변화가 두려웠다. 그리고 그토록 자주 마음속에 나타나는 달콤한 사랑에 대한 생각이 두려웠다.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은 친구였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두세 명의 학생들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선량한 학생들이었고 나의 방탕함은 이미 그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모두들 나를 노는 자식, 발밑에서 바닥이 흔들리는 희망 없는 애로 여겼다. 선생님들은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고 나는 점점 더 엄한 벌을 받았으며 모두들 마지막에 내가 학교에서 쫓겨나리라고 생각했다. 나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착한 학생이 아니었고 이 상태도 더는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느낌을 지닌 채 힘들게 요령을 부려 학교의 과정을 통과했다. 신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 우리 자신에게로 이끌어가는 많은 길이 있다. 신은 당시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었다. 그것은 사나운 꿈과 같았다. 더러움과 찐득찐득함, 깨진 맥주잔들과 조롱조로 떠들어댄 밤들 너머로 추방당한 꿈쟁이인 내 모습이 보인다. 쉴 새 없이 시달리며 추하고도 더러운 길을 기어가는 모습이다. 공주에게 가는 도중 진흙탕에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 찬 뒷골목에 처박혀버리는 꿈들도 있는 법이다. 당시 내 처지가 그랬다. 내게는 그렇게 섬세하지 못한 방식으로 고독의 길이 주어졌다. 어린 시절과 나 사이에는 광채를 뿜는 무자비한 파수꾼들이 지키는 에덴 동산의 닫힌 문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그리움의 시작이며 깨어남이었다. 아버지가 기숙사 선생님의 편지로 경고를 받고 처음으로 성 모모시로 와서 뜻밖의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경련이 일었다. 그해 겨울의 끄트머리에 아버지가 두 번째로 오셔서 야단을 치고 제발 어머니 생각 좀 하라고 간청을 해도 나는 냉혹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격분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온갖 굴욕과 창피를 주어 학교에서 끌어내 감화원에 가두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좋으실 대로. 당시 아버지가 떠났을 때는 아버지가 불쌍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내게 도달하는 그 어떤 길도 찾아내지 못했다. 한순간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당연하다고 느꼈다. 내가 장차 무엇이 되든지 상관이 없었다. 나는 술집에 앉아 의기양양해하면서도 이상하고도 아름답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과 싸웠으며 그것은 세상에 항의하는 나의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망가졌고 이따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세상이 나 같은 인간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런 인간들을 위해 더 나은 장소, 더 높은 과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나 같은 인간들은 망가지는 법이다. 손실이야 세상이 있겠지. 그 해의 크리스마스 휴가는 정말로 즐겁지 못했다. 어머니는 나를 다시 만나고 기겁을 했다. 나는 키가 더 컸고 야윈 얼굴은 잿빛으로 까칠해 보였고 피곤한 얼굴에 눈가에는 염증이 생겨 있었다. 코밑수염이 거뭇거뭇 나기 시작한 데다 얼마 전부터 안경을 써서 어머니에게는 더욱 낯설어 보였다. 누이들은 뒤로 물러나 킥킥댔다. 모든 게 불쾌했다. 아버지와 서재에서 나눈 이야기가 불쾌하고 괴로웠고 몇몇 친척들과의 인사가 불쾌했으며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불쾌했다.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는 우리 집에서 가장 성대한 축제였다. 축제 분위기와 사랑과 감사가 있는 저녁이었고 부모님과 나 사이의 유대가 새로워지는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당황스러웠을 따름이다. 아버지는 옛날처럼 들판의 양치기들에 대한 복음서 구절을 읽었다. 그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누이들은 선물탁자 앞에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즐겁게 울리지 않았고 얼굴은 나이 들고 답답해 보였다. 어머니는 슬퍼했다. 선물과 축복, 복음서와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그 모든 것이 내게는 고통스럽고 바라지도 않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쿠키가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달콤한 추억들이 구름처럼 뭉실뭉실 밀려들었다. 전나무는 향기를 풍기며 이제 더는 없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이 저녁과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겨우내 그런 시기였다. 얼마 전에 나는 교사위원회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퇴학 위협을 받았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렴 어때. 막스 데미안에게는 특별한 원망을 품었다. 그 기간 내내 그를 보지 못했다. 성 모모시에서의 학창시절 초반에 그에게 두 번 편지를 써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방학 동안에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힘든 헤어짐 뒤에 찾아온 공허함 네가 내 세상이었구나 네가 전부였구나 숨어버리려 해 버리려 했어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건 우리 사랑했구나 불안한 우리 사랑에 아파할 때 내일은 완전해질 수 있을까 답이 있다면 사랑의 공식이 있다면 그렇게 이별을 맞이할 때 그래 우리 참 애썼구나 충분히 아름다웠구나 우리 여기까지구나 숨어버리 버리려 했어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넌 우리 사랑했구나 불안한 우리 사랑에 아파할 때 내일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사랑의 정답이 있다면 사랑의 공식이 있다면 그렇게 이별을 맞이할 때 그래 우리 참 애썼구나 충분히 아름다웠구나 우리 여기까지구나 모든 걸 던져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쓰다듬 꽃도 쓰다듬으며 그렇게 이별을 맞이할 때 그래 우리 사랑했구나 그래 우리 사랑했구나 우리 여기까지 지난 가을 알폰스 베크와 만났던 그 공원에서 가시나무 생 울타리가 초록으로 물드던 이른 봄,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 나는 온갖 역겨운 생각과 근심에 잠긴 채 혼자서 산책하는 길이었다. 건강이 나빠졌고 그것 말고도 계속 돈 문제로 낭패를 겪고 있었다. 동료들에게 빚을 지고는 다시 집에서 돈을 얻어내려고 온갖 핑계를 만들어냈다. 그러고는 몇몇 가게에 담배나 그 비슷한 물건들의 외상값을 키우고 있었다. 이런 근심들이 아주 깊었다는 말은 아니다. 머지않아 여기 오는 것도 마지막이 되고 내가 물에 뛰어들거나 감화원에 보내지면 이따위 근심거리야 중요한 일도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불쾌한 일들을 마주하고 살면서 그로 인해 고통받았다. 그 봄에 공원에서 내 마음을 무척 끄는 젊은 숙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하며 우아한 옷차림에 영리한 소년의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이내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었고 내 상상력을 활발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은 듯했지만 훨씬 어른스러웠다. 우아하고 고운 윤곽에 벌써 완연한 숙녀 티가 났다. 하지만 얼굴에 무모하고 소년 같은 데가 엿보였는데 그런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내가 홀딱 반한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도 물론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인상은 이전의 어떤 인상보다 훨씬 깊었고 이 사랑의 감정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갑자기 내 앞에 다시 하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고귀하고 존경스러운 모습. 아, 내 안에 그 어떤 갈망이나 충동도 존경과 숭배를 향한 소망만큼 그렇게 깊고 격렬한 것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주었다. 단테는 읽지도 않았지만 어떤 연극 그림에서 그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그림의 사본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다. 영국의 라파엘 전파 화가가 그린 소녀 그림인데 머리가 좁고도 길고 팔다리도 매우 길고 날씬하며 두 손과 윤곽에는 정신성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만난 그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는 이 그림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날씬하고 소년다운 모습 그리고 정신 또는 영혼이 깃든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당신에게 무척 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게 거룩한 신전의 문을 열어주고 나를 그 신전의 기도자로 만들었다. 당장 하루 만에 나는 술집에 앉아 있거나 밤마다 쏘다니는 짓을 그만두었다. 다시 혼자 있을 수 있었고 다시 기꺼이 책을 읽었고 다시 기꺼이 산책을 했다. 이런 느닷없는 계절은 넉넉한 조롱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사랑하고 숭배할 대상이 생겼고 다시금 이상을 지니게 되었다. 삶은 다시 다채로운 비밀을 품은 여명과 예감으로 넘쳤다. 덕분에 조롱에 무심할 수 있었다. 숭배하는 대상에 봉사하는 노예가 되었을 망정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 시절을 어떤 감동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나는 다시 가장 내적인 수고를 다하여 부서진 삶의 시기에 파편들을 모아 밝은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으며 내 안에서 어둠과 악을 몰아내고 완전히 밝은 데서 머물려는 신들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단 한 가지 소망에 묻혀 살았다. 그렇다 해도 이번에 밝은 세계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로 도망쳐 책임감 없이 안전함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일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 만들어내고 요구한 새로운 복무였으며 책임과 자기 기유를 갖춘 것이었다. 내게 고통을 주고 또 거듭 회피하곤 하던 성적인 욕구가 이런 성스러운 불길 안에서 정신과 경건함으로 승화되었다. 어두운 것, 추악한 것은 없어져야 했다. 신음으로 지새운 밤들, 외설스러운 모습들 앞에서의 가슴 두근거림, 금지된 문 앞에서의 귀 기울임, 음탕함이 없어져야 했다. 그 모든 것 대신에 나는 나만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걸었다. 그렇게 그녀에게 자신을 바침으로써 나는 정신과 신들에게 자신을 바친 것이다. 어두운 힘들에게서 빼낸 삶의 부분을 밝은 힘들에게 바쳤다. 이제 나의 목적은 쾌락이 아니라 순결함이었으며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성이었다. 베아트리체를 향한 이런 숭배는 나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어제만 해도 조숙하고 빈정거리는 나이였던 나는 이제 성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지닌 신전의 근무자였다. 나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생활을 완전히 끊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다. 모든 것 속에 순결함과 고귀함과 품위를 주려 했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옷을 입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다. 차가운 물에 목욕하는 것으로 아침을 열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힘들게 채찍질해야만 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고 자세를 똑바로 했으며 걸음걸이를 더 느리고 우아하게 만들었다. 구경꾼에게는 어쩌면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내면에서 그것은 신을 향한 순수한 예배였다. 새로운 신념을 위한 표현을 찾으려는 이런 새로운 연습에서 한 가지가 중요해졌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지니고 있던 영국의 베아트리체 그림이 그 소녀와 충분히 닮지 않아서 시작된 일이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그녀를 그려보기로 했다. 완전히 새로운 기쁨과 희망으로 내 방에. 얼마 전부터 나 혼자 쓰는 방이 생겼기에 아름다운 종이와 물감과 붓을 모아놓고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을 정리했다. 새로 사들인 섬세한 템파라 물감이 나를 매혹했다. 거기에 독한 크롬산 초록색이 있었다. 그것이 처음으로 자그마한 흰 주발 안에서 빛나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얼굴을 그리기란 어려운 일이었기에 처음에는 다른 것들로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장식 무늬, 꽃, 자그마한 상상의 풍경화, 예배당 옆에 나무 한 그루,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로마의 다리를 그렸다. 이따금 이 장난스러운 행위에 완전히 몰입해서 나 자신을 잊었고 나는 크레파스를 든 어린아이처럼 행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종이 몇 장을 몽땅 망쳐서 내버렸다. 이따금 거리에서 마주치던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떠오르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상상력에 따라 또 색깔과 붓에서 저절로 나오는 일단 시작한 데서 저절로 나오는 안내에 따라 그냥 얼굴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은 꿈속의 얼굴이었고 그것이 꼭 불만스럽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런 노력을 바로 계속해 나갔다. 새로 그리는 그림마다 점점 더 뚜렷하게 무언가를 말했고 현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도 그 타입에 더욱 가까워졌다. 나는 차츰 꿈결 같은 붓질로 모델도 없이 장난스러운 터치와 무의식에서 나온 선들을 그리고 평면을 채우는 데 익숙해졌다. 어느 날 마침내 거의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전의 것들보다 더욱 강하게 내게 말을 걸어오는 얼굴을 완성했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어차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기란 틀린 일이었다. 그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었고 무언가 비현실적인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젊은이의 얼굴로 보였다. 머리카락은 내 아름다운 소녀의 그것처럼 밝은 금발이 아니라 붉은 색조가 어린 갈색이었고 턱은 강하고 단호했으며 입술은 붉은색으로 피어났고 전체는 어딘지 뻣뻣하고 가면 같은 데가 있었지만 인상적이고 신비로운 생명으로 가득했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있자니 그림이 묘한 인상을 풍겼다. 그것은 일종의 신의 모습 또는 거룩한 가면처럼 보였다.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나이를 넘어선 의지력이 강하면서도 꿈결 같고 뻣뻣하면서도 은밀히 생동하는 모습이었다. 그 얼굴은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 것이었고 내게 어떤 요구들을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와 비슷했는데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 초상은 한동안 내 모든 생각을 따라다니면서 나의 삶에 동참했다. 나는 그림을 서랍에 숨겨두었다. 아무도 그림을 훔쳐보거나 그것으로 나를 놀리지 못하도록 말이다. 하지만 내 작은 방에서 혼자가 될 때면 그림을 꺼내서 그것과 교유했다. 저녁이면 핀으로 침대 맞은편 벽에 고정시켜서 잠들 때까지 바라보았고 아침이면 맨 먼저 그리로 눈길을 돌렸다. 바로 그 시기에 나는 다시 꿈을 많이 꾸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에 늘 그랬던 것처럼 몇 해 동안이나 꿈을 꾸지 않았던 듯했다. 이제 꿈이 돌아왔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모습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린 초상도 자꾸자꾸 꿈속에 나타났다. 생생하게 말을 하며 나와 친구가 되거나 적이 되어 이따금은 찌푸린 얼굴로 이따금은 끝없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고귀한 모습으로. 어느 날 아침에 그런 꿈들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숙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마치 어머니처럼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를 향해 있었던 것만 같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림을 바라보았다. 순 많은 갈색 머리칼, 절반은 여자 같은 입술, 이상하게 빛나는, 마르면서 저절로 그렇게 된 강렬한 이마, 마음속으로 차츰차츰 깨달음과 앎을 느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 앞으로 가서 크게 뜬 초록빛이 감도는 고집스러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오른쪽 눈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높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오른쪽 눈이 가볍고도 섬세하게 하지만 뚜렷하게 찡긋했다. 이 찡긋하는 눈짓으로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보았다. 어떻게 그것을 이제야 알아본단 말인가?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나중에 나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데미안의 실제 윤곽과 그 그림을 거듭 비교해 보았다. 두 모습은 비슷하기는 해도 꼭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데미안이었다. 언젠가 이른 여름 저녁 때 내 방의 서쪽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붉은 빛을 비추어 주었다. 방 안은 어둑어둑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베아트리체의 혹은 데미안의 초상을 핀으로 창틀에 고정시키고 저녁 햇살이 그림을 통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윤곽이 없이 흐릿해졌지만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그린 두 눈과 이마의 밝은 색깔과 격렬하게 붉은 입술만은 표면에서 깊고도 거칠게 빛났다. 나는 오랫동안 그림을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이미 캄캄해진 뒤까지도. 그리고 차츰 그것은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와 닮지는 않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나도 느꼈고 그래도 그것은 나의 삶을 이루는 것, 나의 내면, 나의 운명 또는 나의 데몬이었다. 언젠가 다시 친구를 갖게 된다면 내 친구는 저런 모습이 될 것이다. 언젠가 애인을 얻게 된다면 내 애인은 저런 모습이 될 것이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도 저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 운명의 울림이자 리듬이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전의 그 무엇보다도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뒷날에도 그런 식으로 경험한 책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니체 정도나 그랬을까? 노발리스의 편지와 격언들이 담긴 책이었는데 나는 그중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데도 그 모두가 말할 수 없이 매혹적이었으며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그 순간 격언 하나가 떠올랐다. 나는 그것을 펜으로 초상화 아래에 적어놓았다. 운명과 기질은 같은 개념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방금 그 말을 이해한 것이다. 나는 베아트리체라고 부르던 소녀와 여전히 자주 부딪혔다. 이제 더는 동요를 느끼지 않았지만 언제나 부드러운 일치감, 감정적인 예감을 느꼈다. 넌 나와 연결되어 있어. 내가 아니라 너의 모습뿐이긴 하지만 넌 내 운명의 일부야. 'Cause heads on a side. take me back to the start. 데미안을 향한 그리움이 다시 강렬해졌다. 몇 해 전부터 그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 방학 때 단 한 번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짧은 만남을 내 기록에서 빠뜨렸음을 이제야 깨달으며 그것이 부끄러움과 허영심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겠다. 늦게나마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 언젠가 방학 때 술집을 돌아다니던 시절에 거만하고 피곤한 얼굴로 고향 도시를 이리저리 쏘다니고 있었다. 산책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옛날과 똑같은 경멸스러운 속물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옛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어깨를 움찔했다. 프란츠 크로머 생각이 번개처럼 빠르게 스쳐갔다. 데미안이 그 이야기를 잊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이 그토록 불쾌했다. 그거야 그냥 어린 시절의 멍청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런 빚이 있다는 건. 그는 내가 인사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내가 가능한 한 침착한 태도로 인사를 건네자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역시 그의 악수였다. 그토록 확고하고 따스하고 그러면서도 차갑고 남자답다니. 그는 주의 깊게 내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다. 많이 컸구나, 싱클레어. 그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보였다. 언제나처럼 똑같이 나이든 똑같이 젊은 모습이었다. 그가 합류해서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다. 순전히 시시한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장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에 몇 번 그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 그가 그것도 잊었으면 좋으련만. 그 멍청하고 멍청한 편지들이라니. 그는 그 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베아트리체도 초상화도 없었고 나는 아직 사나운 시절의 한복판에 있었다. 교회에 이르자 그에게 술집에 들어가자고 청했다. 그는 함께 들어갔다. 나는 허풍을 떨며 포도주 한 병을 주문해서는 잔에 따르고 그와 잔을 부딪혔다. 대학생들의 음주 습관에 매우 친숙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는 첫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술집에 자주 가나 보지? 그가 물었다. 응, 그래.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따로 할 일이 뭐가 있어? 결국은 그게 가장 재밌는걸. 그렇게 생각해? 그럴지도 모르지. 거기엔 아주 아름다운 점도 있으니까. 술에 취하는 것, 바쿠스적인 것. 하지만 자주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개 재미를 완전히 잃어버리던 걸. 술집을 돌아다니는 거야말로 진짜 속물적인 일 같은데. 그래, 물론 하룻밤 횃불을 밝히고 진짜로 화끈하게 취하는 거야 좋지. 하지만 언제나 거듭 한 잔 또 한 잔, 그거야말로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파우스트가 저녁마다 단골 술집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나는 잔을 비우고 적대감에 차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하지만 누구나 파우스트는 아니니까. 나는 짤막하게 말했다. 그는 약간 멈칫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옛날의 활기와 우월함을 드러내며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무엇하러 싸우겠니? 어쨌든 술주정꾼이나 방탕한 사람의 삶이 흠 하나 없는 부르주아의 삶보다는 아마 더 생동하는 것이겠지. 게다가 언젠가 읽은 말인데 방탕한 삶이 신비주의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준비 과정이라더라. 뒷날 예언자가 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야 늘 있는 법이니까. 그도 한때는 향락을 즐기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지. 나는 불신에 가득 찼고 그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셈이었다. 그래서 거만하게 말했다. 그래, 누구나 제 입맛대로 살라지. 터놓고 말하자면 예언자나 뭐 그런 게 되는 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데미안은 살짝 가느스름하게 뜬 눈으로 잘 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친애하는 싱클레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너에게 불쾌한 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 게다가 네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그 잔을 들이켜는지 우린 둘 다 모르지. 네 안에서 네 삶을 만드는 것은 그걸 이미 알고 있겠지? 그걸 아는 건 좋은 일이야. 우리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한다는 사실 말이야. 그런데 용서해라. 난 그만 집에 가야겠어. 우리는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불쾌한 기분으로 앉아서 병을 몽땅 비웠다. 그리고 돌아가려는 순간에 데미안이 이미 술값을 치렀음을 알았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내 생각은 다시 이 짧은 만남에 머물렀다. 온통 데미안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 교회의 술집에서 했던 말들이 다시 기억에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생생하게 고스란히 떠올랐다. 그걸 아는 건 좋은 일이야. 우리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 말이야. 창에 걸린 채 이제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림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빛나는 두 눈이 보였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빛이었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누군가였다. 모든 것을 아는 그 누군가. 데미안이 얼마나 그리웠던가. 그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리라는 것, 그가 김나지움 시절을 마치자 그의 어머니도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것만 알았다. 크로머와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있는 막스 데미안에 대한 모든 기억을 뒤졌다. 그가 옛날에 이야기한 얼마나 많은 말이 지금 다시 울리고 있는가. 모든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었다. 여전히 지금의 문제였고 내게 중요했다. 별로 즐겁지 않았던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방탕한 사람과 성자에 대해 한 말도 불현듯 환하게 내 영혼 앞에 나타났다. 내게 꼭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나는 취기와 더러움 속에서 마비와 상실 속에 살지 않았던가? 그러다가 새로운 삶의 충동과 더불어 그 반대가 내 안에서 살아나면서 순결함에 대한 열망, 성자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지 않았던가? 그렇게 나는 줄곧 추억을 따라갔다. 밤이 된 지 이미 오래였고 밖에는 비가 내렸다. 내 추억 속에서도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옛날 언젠가 밤나무 아래 서 있던 시간, 그가 내게 크로머 이렇게 묻고 내 첫 비밀들을 알아내던 시간이었다. 하나씩 차례로 떠올랐다. 학교 가는 길에 나눈 대화들, 견질 내 수업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막스 데미안과 처음 만났던 순간도 떠올랐다. 그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금방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완전히 몰두했다. 그러자 그것도 다시 떠올랐다. 그가 내게 카인에 대한 의견을 말해준 뒤 우리는 함께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우리 집 현관문 위에 달린 낡고 색이 바랜 문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래서부터 위로 점점 더 넓어지는 쇠기돌에 새겨진 문장이었다. 그것이 자기 관심을 끈다고 그가 말했지. 그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그날 밤에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 꿈을 꾸었다. 문장은 끊임없이 변했다. 데미안이 문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작고 잿빛이었다가 또 때로는 엄청 크고 다채로운 빛깔이 되었는데 그는 그것이 언제나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에 그는 내게 문장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것을 삼키자 놀랍게도 삼킨 문장의 새가 내 안에서 살아나더니 나를 가득 채우고는 안에서부터 나를 쪼아먹기 시작했다. 나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벌떡 일어나며 잠에서 깼다. 정신이 들었는데 아직 한밤중이었고 방 안에는 빗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다가 바닥에서 무언가 허연 것을 밟았다. 다음날 보니 그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었다. 축축한 바닥에 있었기에 올록볼록해졌다. 나는 그림이 마르도록 펼쳐서 앞지 사이에 끼워 두툼한 책 속에 넣어놓았다. 이튿날 다시 꺼내보니 말라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약간 변했다. 붉은 입술은 색깔이 옅어지고 조금 가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데미안의 입술이었다. 나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문장의 새였다. 그것이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더는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아는 한 문장의 일부는 가까이에서 보아도 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오래되어 여러 번이나 색을 덧칠한 탓이었다. 새는 무언가의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꽃이나 바구니 혹은 둥지, 어쩌면 나무 우듬지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똑똑히 생각나는 것부터 시작했다. 불확실한 어떤 욕구에 따라 곧바로 강렬한 색으로 시작했다. 내 그림에서 새의 머리는 황금색이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계속 그려서 그림을 며칠 만에 완성했다. 그것은 날카롭고 대담한 새매의 머리를 지닌 맹금류였다. 몸의 절반이 어두운 색깔의 지구에 박혀 있었는데 새는 마치 거대한 알에서 나오는 듯 그곳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푸른 하늘이 배경이었다. 그림을 오래 바라보고 있자니 그것은 차츰 꿈속에 나타났던 다채로운 빛깔의 문장처럼 보였다. 어디로 붙일지를 알았다고 해도 데미안에게 편지를 쓰기란 아마 불가능했으리라. 하지만 당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 느끼곤 하던 꿈결 같은 예감 속에서 나는 그에게 이 샘의 그림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도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림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내 이름조차 쓰지 않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오려냈다. 커다란 종이봉투를 사서는 내 친구의 옛날 주소를 적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붙였다. 시험이 다가왔고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했다. 내가 돌연 무례한 태도를 바꾼 뒤로 선생님들은 나를 다시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었다. 당시도 좋은 학생은 아니었지만 반년 전에만 해도 내가 아마 벌을 받아 퇴학당할 거라고들 했었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나 다른 누구도 더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제 다시 예전과 같은 말투로 질책이나 협박 없이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나 다른 누구에게도 어떻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변화가 나의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맞아떨어진 것은 우연이었다. 그것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로 데려가거나 그 누구와 가깝게 만들지도 않았다. 나를 더욱 고독하게만 만들었을 뿐이다. 그것은 어딘가로 향해 있었다. 데미안에게로, 멀리 있는 운명에게로. 나 자신도 아직 잘 몰랐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 일은 베아트리체로 시작되었으나 얼마 전부터 나는 내가 그린 그림들과 데미안에 대한 생각들과 더불어 살았다. 얼마나 완벽하게 비현실적인 세계에 살았던지 베아트리체마저 시야와 생각에서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 설사 내가 원했다 해도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꿈과 내 기대와 내 내면의 변화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으리라. 하지만 내가 대체 그것을 어떻게 원할 수가 있었겠는가? 중간에 들어간 곡은 순서대로 유키구라모토의 로망스, 커피소년의 충분해,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기숙학교에서 지내면서 싱클레어는 방황하게 되죠. 그를 변화시킨 베아트리체에 대한 비밀이 나중에 밝혀질 텐데요. 그 그림이 데미안을 닮았다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림 아래에 운명과 기질은 같은 개념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적은 것도 힌트가 되겠네요. 이야기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하죠. 추상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은 저도 몇 번 다시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미안의 유명한 구절,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내용이 다음 방송에 이어집니다. 계속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 아홉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7월 파일럿 방송을 시작한 뒤로 벌써 6개월이나 흘렀어요.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는데 어느새 2016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송이라니 참 잘했다고 셀프 칭찬하고 싶네요. 핑카나와 함께 천천히 읽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2017년에 하겠네요. 새해가 별건가요? 우린 늘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말했죠. 저를 잘 아는 분들은 그게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우리 계속 사랑하는 거 맞죠? 새로운 해에 천천히 읽다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천천히 읽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 중 첫날, 오늘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할게요.